문득 스친 너그러진 공기 아마 봄이 오는 건가 봐. 아직까지 낫지 않은 감기 괜히 코를 훌쩍이지만 허김도 없이 바람은 한때의 기억을 불러와 기어이 널 떠올려 난 널 잃었던 계절은 다시 찾아와 어쩜 너는 내게 쉽게 묻지 않는 것 마치 어제 같은 그리움에 무색함 넌 쉽게 낫지가 않을 건가 봐 oh. 지나갈 거야 그래 언젠가